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광야 쪽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역할을 했던 네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일 때문에 유대인으로 그 이제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있는 이 간다게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특별히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빌립이 듣고요. 네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네시가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 이 도살자에게 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했다라는 이 사람이 이사야를 가르치는 건지 다른 누구를 가르치는 건지 좀 어렵다 말씀이. 그러면서 좀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빌립에게 먼저 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곳 안에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물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침례받기를 청합니다. 빌립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빌립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눈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셨던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7장까지를 보면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 뭐가 임했는데요?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가 흩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바라봤지만 사도행전 8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퍼져가요? 빌립이요. 빌립.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청하면서 성경이 계속 표현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26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이 어디라고 그래요?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전역으로 퍼져가는데 빌립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도도 베드로나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랑받고 서 있었던 사도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어저께도 말씀해도 잠깐 이야기했고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원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에서 자란 빌립이 그런 일들을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에게 있어서도 사마리아 땅을 밟는다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는 것, 그런 거는 자기의 기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려운 일들이고 하고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또 다른 유대인들이 본다면 자기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져서요. 그 마을에서 제일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조차도 빌립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나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오기는 했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는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곳에 정착한다면 아마 빌립은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또 주의 사자가 말씀해요.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런데 그 길은 어디였다라고 그래요? 광야래요. 여러분 조금 안정된 삶, 집을 떠나서 뭔가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거는 두렵고 힘든 삶을, 난민의 삶을 살게 된 거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마리아 한 성에서 안정된 삶을 살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은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행복은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냐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지 내 맘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길이 사마리아일지라도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며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헬퍼와 같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지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감사하면서 민감하게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깨어있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나아갔던 빌립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 오늘 온 열방을 향해 퍼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빌립을 생각하면서 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내 생각,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뜻하는 것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가운데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빌립처럼 주저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밟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광야로 나아가라 하시면 광야의 발걸음을 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지 히브리서에 이야기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내 뜻만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는 자꾸 계산해요. 왜요?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면 걸어가요. 거기 가면 내시가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 네가 이사야 말씀을 들을 것이고, 거기서 그럼 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아, 그럼 갈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고 광야로 가. 예, 그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서 광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큰 계획과 놀라운 뜻들을 갖고 계심을 믿는 것들. 나를 광야로 굶기기 위해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예민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혹시 지금 내 걸음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고 귀한 뜻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뜻에 예민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누가 나와요? 내시. 예.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징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어떤 그 성경의 인물이 나오고 이야기가 진행될 때 있는 어떤 강조하는 배경 같은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 상황, 상태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먼 에디오피아에서 유대 땅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시의 마음은 어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근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이 그래서 어딘 거예요?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부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 상태가 이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예배도 했는데 그의 마음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도 읽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그리고 예배의 진짜 주인이신, 예배 받으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성경의 맨 39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침례받았다는 얘기예요. 침례받고 물 밑으로 들어갔다 물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내시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기쁘게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한가운데서 예배 후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근심했던 내시를 보여주고 있다가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가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복된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지금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시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충만한 기쁨으로 누리게 할 것도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예배하더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기쁨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 근심했던 내시와 같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며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또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셔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여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아마 좋은 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다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의 인생이 광야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찾아가고 돌보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해야죠. 근데 그곳에서도 그냥 찾아가서 내가 위로해주는 것 잠깐 인간적인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지나가고 사라져버리는 또 다른 것 또 다른 그냥 일시적인 치료제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전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 그것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간다게의 내시 그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고 기뻐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지시고 혹시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기쁨으로 생명으로 아직 만나고 느껴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복음이시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기쁨으로 바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삶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다게의 내시처럼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잊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